Dear priest, 고백할게 있어. 피한 밤과 tears, 그저 경극일 뿐. 이건 은밀한 독백, 아름다우지만 born bad. 예측하지만 no way, it's just not too much. Oh, 아름답지만 섬찟할 거야. 첫인상은 강한 게 좋지. Oh, 다정하지만 얼음장 같아. I'm gonna make you crazy. Ooh, 가운데던 심장이 나를 볼 때 you like that 못할지 몰라. Now I'm changing, can't you see? 5, 6, 7, 8.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춤은 걸어 ascending.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춤은 걸어 ascending. 자꾸 뒤로 ascending. 절벽에서 turn 처음 보는 색채로 물든 동공 그 감정은 pure 그 눈빛은 love 쉽지는 않을 거야 out of control 향기 가득 채우고 밀어 연기 속에도 널 밀어 여섯 방울 맺히지라 and we pop it to the mirror 온몸에 붙어있는 pearl 계속 갈아들어 swirl 보여줘 달콤한 curls let them be you are and you oh 가뭄했던 심장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처음 걸어 ascending.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처음 걸어 ascending. 손끝으로 ascending.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